하면 뭐도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된대 이런 것도 된대라고 대부분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하실 때 TM전화도 마찬가지고 필드도 마찬가지고 보장성 보험은 내가 필요할 때 보장을 받으려고 가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안 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더 내가 덜 당황할 수 있고요. 헉! 40대 초짜 부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예전에 한번 하다가 한 보험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렇죠. 네. 우리끼리 이렇게 조사해서 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음을 뒤로 하고 포기한 거죠. 아, 그리고 네. 이제 안 되겠다. 전문가를 보시자. 큰일 났네. 그래서 전문가를 네. 강섭해서 큰일 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전문가의 그 전문가 사무실 회의실을 빌려서 지금 준비를 하고 앉았습니다. 네, 저는 이영기라고 합니다. 아, 이 감독님. 네. 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최 대표님. 네, 최 대표님. 네, 최 대표님. 네, 최 대표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오늘 게스트는? 보험에 대해서, 저희보다는 어쨌든 많이 한. 완전 전문가죠. 선수라고 얘기하죠. 네,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수 입장. 와, 이렇게 들어가네요. 아니 감독님하고 대표님하고 같이 얘기하려니까 엄청 떨리네요. 아, 왜 이러세요? 아, 저는 그럼 선수로. 아, 네. 선수. 그 보험회사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오셔서 방송을 이렇게 하실 줄 정말 몰랐습니다. 회사로 직접 오셔서 이렇게 방송하실 거라고는. 그러니까. 해야죠. 저희는 뭐, 오라면 필요하다면. 오라면 가는. 필요하다면. 뭐 그 이 감독님이 전화하셔가지고 네. 무조건 전문가를 찾아내라. 네. 사실 저는 보험시장에 꽤 오래 있긴 있었는데요. 지금 횟수로 이제 9년째 접어드는데 되게 다양한 보험을 많이 이제 판매도 하고 지금은 이제 모 보험회사 지금 여러분이 앉아계신 이 건물 유명한 이 건물 네. 네, 이 건물 유명한 건물 이 건물 저 1층에서 네. 트레이닝 센터에 그 네. 교육 실장으로 있고요. 그러니까는 그 보험을 파시는 분들의 그 예, 선생님, 그렇죠. 브레인. 예, 예. 브레인이라기보다는 이제 기술을 가르치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뭐 이런 걸 가르치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오늘 뭐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듣고 뭐 이러시다 보니까 태아보험 관련된 거나 어린이보험 관련된 거를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서 이제 트레이닝 센터에 있으면 아무래도 회사 소속이다 보니까 그 회사 거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 좀 찾아본다고 찾아봤는데 두 분이 살짝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 전에 두 분이서 살짝 시도하다가 지금 네. 안 되셔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시도를 하셨는지. 뭐 일단 그 전화 오시는 분이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임산부니까 전화 오시는 분이 이제 막 설명해 주시는 거. 그래서 그래?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몇 개 인터넷 뒤져본 거 가지고 할 때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아 됐다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많은 얘기를 좀 듣고 저를 비롯한 많은 임산부들이 판단을 할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첫애를 뭐 경험 있고 태아보험도 있고 둘째도 역시 태아보험 그 했기 때문에 실전은 아니고 실제로 겪은 사례가 있어서 실제 들은 거하고.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어떻게 가입이나 이런 거 필요 왜 필요하고 뭐 이런 것을 얘기하기는 좀 미숙한 것 같아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감독님 지금 둘째 가지셨는데 그 태아보험을 제가 이제 연결을 해드렸거든요. 네. 좋은 시절 다 놔두고 딱 닥쳐가지고 연락을 하셔가지고 전화를 아시는 분 다리에 다리를 건너서 전화 통화만 한 거짓말 조금 못해서 한 20통 연결해가지고 연결을 해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고생을 예. 해서 근데 입 닦았지? 네, 입 닦으셨어요. 아, 이 사람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아, 대신에 평상시 평상시에 평상시에 뭘 문자 보내자 그치? 가끔 문자 보내주신다. 지금 맨 입으로 하는 네, 문자 가을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여름이라고 문자 보내주고 땀방울 송송송 이런 문자를 거. 기다리는 예. 외로운 갈매기도 아니고 문자 그거 해주고 무슨 입 닦고 이건 진짜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어째 다가 오늘 네, 제가 닦아주셨는데 네. 기본적으로 그 지금 우리 대표님도 지금 현재 임신 중이신데,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결혼한 지 이제 딱 1년 됐거든요. 근데 아직 꽃다운 30대입니다만 30대 이제 젊어. 그럼요. 고작 38인데요. 그럼요. 그럼요. 근데 아직 주변 친구들이 거의 결혼을 안 했어요. 그렇죠. 예, 네. 작년에 제가 친구들 중에 거의 처음으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창들 같은 경우는 많이 했는데 사회 나와서 만난 친구들은 거의 안 했어요. 직장생활하고. 예, 지금 그리고 웬만한 나이쯤 되다 보니까 이제 직급이 아쉬울 것도 없고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굳이 남자 필요 없다.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네. 제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까 격한 표현을 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남자 뭐 뭐나 줘버려라 뭐 이러면서 여행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결혼이 되게 많이 늦춰지죠. 실질적으로 요즘 보험사에서 연금 상품이나 이런 거 노후 장기 상품들 많이 파는데 그런 것도 보면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제 패턴을 조사를 하잖아요. 보면은 이제 출산이 되게 늦어지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하고는 많이 틀려지죠. 많이 다르죠. 부모님들은 보통 30세 이전에 결혼과 출산과 그쵸. 취업이 다 끝난 그렇죠. 상태였고 지금 사람들은 이제 30대부터 시작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30대 후반에 주로 결혼, 30대 초반에 취업.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를 낳고 기르고 이제 부모가 은퇴를 해도 자녀들은 아직 교육 성장기에 있는 뭐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아보험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만약에 아이를 갖게 되면 이제 같은 케이스거든요. 이제 태아보험이라는 게 그 기존에 있는 어린이 보험에 태아 관련된 특약이 들어가 있는 게 태아보험이에요. 태아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붙어져 있는 것들은 태아 특약을 부과할 수 있느냐, 부과할 수 없느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부과를 하게 돼서 이제 넣게 되는 태아보험이 누구는 들어도 된다, 안 들어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냥 보험을 오래 했고, 그 다음에 고객들을 많이 만나본 입장에서는 태아보험은 꼭 들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누군지는 말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하고 가장 가까운, 정말 가깝다는 지인이 나이도 젊은 부부예요. 그 신랑 되시는 분은 올해 35, 와이프는 32살. 근데 임신 7개월째 이제 사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심장에 이제 판막이랑 이런 결손이랑 뭐 이런 게 종합적으로 심장 이상이 있어서 판단이 내려지긴 했는데 부모는 이제 키우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태어나면 이제 바로 청색증이나 올 수 있으니까 수술을 진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아이를 낳아서 기르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아이가 7개월 지나고 8개월 초반에 그냥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일이 지금 불과 한 달 전에 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도 이제 보험에 대해서 특히 그 남편 되는 그 친구가 보험을 그렇게 왜 남자분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기 태어나면 들면 되지 무슨 다 애들은 다 건강하게 나오는데 그분은 그때 당시만 해도 애들은 태어나면 그냥 자기 밥그릇 갖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네. 개념이 되게 강하신 저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네. 하고 다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랬던 분이 와이프가 이제 몰래 들었죠 몰래 저한테 연락을 해서 언니 아무래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몰래 들었는데 이제 그 일이 딱 겪고 나니까 그게 보험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냐 이걸 떠나서 그만큼 요즘 젊은 친구들도 그런 빈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태아보험의 인수 조건들이 점점 좀 까다로워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요즘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악이 많잖아요. 근데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악이에 대해서 태아보험 가입이 쌍둥이든지 단태아든지 다태아든지 가입이 안 됐었어요. 그거에 대한 제약 조건도 되게 많았고 근데 지금 지난달 10월 달부터 그게 법적으로 가입이 허가가 됐어요. 그게 더 위험성이 높아지기 네.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태아보험 가입할 때 인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아이는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리스크가 굉장히 큰 케이스인데 이제 그게 예전에는 모든 보험사들이 주민등록번호가 생성이 되어야만 보험 가입이 됐던 게 이제는 그 부모님 이제 태아부터 이제 관리가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태아보험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넣어라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실 태아보험 요즘 가입 혹시 알아보셨어요? 그 가입하셨어요? 네, 저는 전화가 와서 상담은 여러 번 했어요. 상담만. 상담만. 상담만. 네. 근데 그 가입을 할 때 해야겠다라고 맞먹는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가입을 할 때 이걸 20세 만기로 할 것이냐, 27세 만기로 할 것이냐, 아니면 요즘 뭐 100세 만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할 것이냐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네, 일단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니고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은 케이스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차피 모든 게 다 만약의 경우의 수거든요. 건강하게 태어나면 좋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부모가 적어도 돈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아예 치료를 포기하거나 뭔가 그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은 만들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험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태아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종신보험이나 이런 거 보면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 정기보험이라고 해서 사망의 기준을 담보를 할 때 정기보험 같은 경우는 기간을 정해놓고 파는 보험이거든요. 보장의 기간을. 뭐 80세면 80세, 60세면 60세.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 산출이 돼요. 근데 정신보험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여자는 보통 104세, 남자는 102세를 기준으로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을 살수록 더 많이 나간다라는 근데 그렇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종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100세를 기준으로 놓고 봐서 102세, 104세 기준으로 놓고 보험료 계산을 일단은 해요. 그래서 비슷한 건데 아이들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가 태어나서 굳이 100세까지 할 필요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혹시 만약에 아이가 선천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겨서 태어나거나 이런 얘기를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뭐 예를 들어서 인큐베이터의 기본 아이가 요즘 저체중아로 나와서 인큐베이터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기본 3년 이상은 보험을 못 넣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아이 그 어린이들 보험료 책정되는 걸 보면요, 신생아 때 좀 비싸고요, 좀 크면서 좀 줄다가 성인이 돼서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다시 비싸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 때는 위험 인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는 아이인데 그걸 내가 그냥 단순하게 짧게만 당장 돈 생각해서 넣으면 그게 나중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넣으실 때 최대한 긴 보장으로 넣으시고요. 태어나면 그 중간에 해약하셔도 되거든요. 태어난 순간 주민번호가 발생을 하면 어린이 보험들이 또 많이 있어요. 아니면 태아특약만 삭제하고 어린이 보험을 다시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혹시 뭔가 이제 아픔이 있어서 나오면 그 부분은 그 보장을 길게 보장을 드러놨기 때문에 그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이 먹을 때까지 해도 최소한의 보장을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건강하게 태어났다. 그러면 보험료 너무 비싸잖아요. 100세까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때는 그 보험을 해약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애가 건강하기 때문에 가입하는데 문제 없거든요. 새로운 보험으로 골라서 가입을 해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 당장 지금 특히 아빠들은 태아보험이 굳이 필요하냐. 보험 그거 왜 필요해?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고 엄마들은 혹시 걱정되니까 넣고는 싶은데 이거를 몇 세로 넣어야 되냐 혹은 이거를 얼마만큼 넣어야 되냐 어떤 보험을 넣어야 되냐 뭐 이런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보험사들도 보면 생보사가 있고 손보사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병치레 잦은 아주 간단한 거라도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기왕이면 뭐 저는 지금 생보사에 있습니다만 손보사 쪽에 실손이 되면서 태아가 되는 것들을 가입을 하시고 최대한 긴 걸로 일단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건강하게 태어나면 비싼 부분은 빼고 새로 가입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긴 것을 하라는 이유는 뭔가요? 금액이 적나요? 아니면은 뭐 금액이 하여튼... 훨씬 비싸죠. 근데 왜 아이가 만약에 이제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부부 같은 경우에 아이가 만약에 그렇게 사선되지 않고 태어났으면 그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심장 수술을 계속 받아야 되고요. 크면서 그 이제 거기에 인공혈관을 넣어준 것을 크면서 계속 재수술을 받으면서 아이가 성장 속도에 맞춰서 그 수술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그 아이는 그 질병 때문에 다른 보험을 절대 들 수가 없어요. 일평생. 그러면 그 부모가 태아 때 선택했던 예를 들어서 그 부모가 100세까지 선택을 해놨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보험 하나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해약하거나 깨면 안 되는 거죠. 아, 다른 보험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전혀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고 잘 태어난 경우는 다른 보험을 줄 수 있어요. 잘 태어나면 그때 너무 비싸니까 그때는 그걸 해약하고 새로운 보험을 들려고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네. 거구나. 근데 이제 대부분 그 보험이라는 게 이제 금전적인 보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부자라서 돈이 많아. 그러면은 뭐 굳이 보험을 들어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아니면은 뭐 우리 신랑이 얘기 차라리 적금을 들어서 돈을 모아놓으면 뭐 이런 식의 뭐 반론도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부자라서 돈이 많아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부자이면 보험 들지 마세요라고 실제로도 얘기해요. 아. 왜냐하면 부자라서 내가 정말 돈이 창고에 쌓을 만큼 많은데 아플 때 그냥 아플 때 내가 없다면. 언제든지 돈을 내가 할 능력이 있으면 굳이 보험을 들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 보험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를 줄 수 있다면 보험을 들어야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보험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돈이 이 아이가 다 크고 그 다음에 그 돈이 내 부모가 살아있을 동안 적어도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줄 동안 그 돈이 유효하다면 보험 넣으실 필요 없죠. 또 하나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적금을 들지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좀 곤란한 생각이신 게 적금이라는 거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목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험이라는 거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고요. 적금이라는 거는 일정한 금액을 계속 모아서 일정 금액의 목돈을 만드는 거라면 건강상에 들어가는 치료비나 이런 것들은 그 금액을 미리 예측하거나 환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 원짜리 저축을 들어서 한 달에 90만 원씩 돈을 넣고 있다고 치면 80만 원, 90만 원씩 돈을 넣고 치면 내 이 아이나 혹은 나한테나 뭐 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1년 뒤에 이 돈이 목돈이 만들어졌을 때 이걸 내가 의료용 목적으로 써야지라고 만들어 놓은 1년 동안 나에게 사고가 없을 수 있냐는 거죠.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1,000만 원이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아무 일 없다 1,000만 원이 만들어졌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뒤에 내가 딱 1,000만 원어치의 질병만 안을 것이냐 사고만 당할 것이냐 아니면 그 이상이 되는 걸 또 무언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건 그 예전에 그 홈쇼핑의 유명한 보험 쇼호스트가 그게 지금도 보험사에서 많이 쓰는데 인생은 만약입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만약의 경우의 수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돈을 모으는 적금하고는 지금은 단순평가로는 말할 수 없는 비교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게 뭐 그런 것 같아요. 가치관이 어떻게 어떠냐에 따라 그게 틀려지는 것 같아요. 보험은 만약이잖아요. 만약에 그냥 이상 없으면은 어떡할 거냐 이런 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그 보험을 안 드는 예산이 게 없으면 돈이 아깝다. 괜히 보험사 배불려 주는 꼴이 된다 이렇게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보험을 들으면 솔직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이제 한 사람 개인일 때는 보험금이 조금 적을 수 있는데 근데 보험도 종류가 많잖아요. 뭐 한 사람 앞에 드는 보험도 여러 가지 있고 근데 이게 집안 전체로 보면은 그죠. 금액이 이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이면 적금든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끊임없이 보험을 넣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으로 그 보험 그러니까 콜센터에서 TM 텔레마케팅하는 콜센터에서 고객들하고 상담을 하면 나 특히 40대 30대 남자분들 같아요. 난 이날 이때껏 병원 문턱도 밟아본 적이 없다. 난 그래서 보험이 필요 없다. 이러신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니네 보험에서 한번 여태까지 혜택도 못 받아보고 내가 자동차 보험도 의무만 아니면 넣지 않아요. 막 이러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나는 운전을 내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해. 뭐 이러신 분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진짜 한 방에 훅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라고 하는 암 같은 경우에 암은 유일하게 그 특정 질병에 대해 따로 보험이 존재하는 그런 보험이거든요. 다른 보험도 무슨 맹장염 보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암 보험은 딱 그렇게 질병에 대해 특성화된 건데 국립암센터나 암병동에 가면 그 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 중 반 정도는 암 보험이 없대요. 그러니까 다들 그게 나한테 올 거라고 예측을 못 하는 거죠. 맞아요.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네. 나한테 올 거라고 예측을 못 하고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이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돈 아깝다 이거죠. 그거 내가 아무 일도 없으면 그 돈 내가 그냥 적금 넣는 게 낫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생명보험이랑 실손보험이랑 성향이 굉장히 많이 틀리잖아요. 실손보험, 무슨 손해보험, 무슨 화재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실손보험이고요. 생명보험은 이제 뒤에 생명보험이라고 붙은 게 생명인데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내가 실제로 손해본 만큼의 돈을 보상해주는 회사 화재들이고요. 생명보험은 이제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제 들어가는 곳인데,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평소에 실생활에서 내가 뭔가 보험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느낄 만한 게 되게 많아요. 하다못해 자기 부담금을 떼더라도 감기로만 갔다 와도 어쨌든 청구하면 돈이 나오거든요. 뭐 2010년도 이전에 뭐 기준이 바뀌기 전에는 자기 부담금이 없을 때도 있었고, 뭐 전체 어느 병원을 가도 그냥 5천 원만 내는 데도 있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게 틀린데, 지금은 뭐 어쨌든 그 병원 등급별로 좀 틀리긴 하지만, 뭐 하다못해 다리 부러져서 병원에 가서 기부스하고 와도 골절에 대한 진단자금도 나오고 뭐 이렇긴 한데, 사실 그 보험이라는 게 계속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게 정말 넣었을 때 내가 본전을 찾을 수 있냐 없냐, 결론은 그거거든요. 아, 중요하죠. 예, 본전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본전 생각하면 보험 안 넣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본전 생각하면 내가 암에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고, 내가 다칠지 안 다칠지 모르고, 내가 사고가 날지 안 날지 모르고, 돈은 아깝고, 제일 속 편하려면 그거 걱정하고 고민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병 더 생기거든요. 보험 안 넣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고민하고 보험 안 넣은 사람들한테 문제가 안 생길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병원에 병문안 가시면, 병문안 갈 정도의 큰 병이면 그 사람, 병문안 내가 가야 할 정도면 그 사람이 큰 병이거나 크게 다친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가면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뭐겠어요? 뭘 것 같아요, 이건? 병문안 가서. 누가 암에 걸렸어요. 그 병문안 갔어요. 뭐라? 보험 들었냐? 그렇죠. 사람들이 그거예요. 가면 보험은 들어놨니? 보험은 어떻게 했니? 결정적인 순간에. 네. 이제. 중요한 건 사람들이 평소에는 굉장히 등한시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찾는 게 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요. 그 설계사 시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고객들 만나면 처음에 가입할 때는 빼라는 게 너무 많아요. 설계사가 설계를 해가면 이거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다 빼. 그래서 최종 납입하는 돈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일이 터지잖아요. 그럼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불러놓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전문가면 내가 빼라고 했어도 당신이 나한테 권유를 제대로 했어야지. 왜 내가 빼란다고 당신이 이걸 뺐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고객들은 본인이 선택하지만 본인 탓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40대 부모님들에 대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보험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 보험을 시작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얘기부터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진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 많으면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괜히 머리 아파가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몸에 더 안 좋아요. 돈 많고 그 돈으로 내가 내 평생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면 안 드셔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보험 드세요. 그게 맞아요. 보험 드세요. 그리고 그게 가족한테 피해 안 주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또 돈 많은 사람들은 네. 자기 관리를 또 잘하더라고요. 돈 있으니까. 그리고 병원도 자주 가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가서 검사도 받고 하기 때문에 보험 안 들어, 뭐 물론 들기도 하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큰 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돈을 이게 사람 자기 관리를 큰 하는데. 큰 병은 의사도 피해가지 않더이다. 아, 뭐 그거야. 의사는 돈이 많진 않거든. 아, 의사 마이프가 맞나? 그렇지. 의사 마이프가 맞고 자기는 일하는데 정신 팔려서 자기 아픈지를 몰라, 의사는. 근데 보통의 그 돈 많은 사람들은 비싼 거 좋은 거 먹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자기 몸 관리한 운동 뭐 이런 거 하고 뭐 그 병원 검사도 다 하기 때문에 크게 아픈 경우는 말 그대로 그 불의의 사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잖아. 그 개인 그 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 건강에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크게 쉽게 해서 돈 들어갈 일이 없는데 우리의 확률적으로는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더라도 우리도 그 우리 이제 40대 넘으면은 2년마다 정기관 그 검진을 받잖아. 국가에서 호출하죠. 호출을 타닥타닥 하는데 그마저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43%밖에 안 돼요. 의외로 집안에도 있어요. 와, 공짜 좋아서 나는 했는데. 아니 근데 그게 공짜라고 하지만은 막상 보면은 건강검진 뭐 우리가 기본적인 검사를 해주는데도 안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기본적으로 하는 것도 안 받는 사람이 어디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래서 물론 나도 이제 보험 들 때는 돈이 아까운 생각이 절실히 드는데, 아 이거 돈을 또 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는데 그것도 안 들으면 또 불안하니까. 참고로 이 감독님 보험가 그 계약하시는 걸 제가 생생하게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아, 보통의 분들은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하시면 이제 서류상에 사인을 하실 때 사인을 시원하게 하십니다. 이 감독님은 한 줄 한 줄 줄쳐가면서 읽어보시고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이게 무엇인지 질문 다 뭐 좋게 표현하면 굉장히 꼼꼼하신 편이고요. 그 설계사 입장에서는 똥줄 타죠. 앞에 앉아가지고 똥줄 타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십니다. 아 정말. 아, 또 집에 가서 사인 다 해놨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전화하고. 네. 아. 어떤 경우는 한번 아예 그냥 해지까지. 좋게 표현해드리겠습니다. 섬세하시네요. 아니, 막 생각하는데, 어느 보험은, 딱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는 거야, 이거. 그래서, 집에서, 저기, 막 하다가 결국에는, 물렸지. 다른 걸로. 똥줄 다 태우고. 참 다행인 게, 보험이 30일 이내에, 혹은 보름 이내에, 이제 채널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물렀다가, 다시 재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물르시더라고요. 참 대단해. 굉장히 꼼꼼한 고객 스타일. 섬세한 네. 똥줄 태우는. 네,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험을 가입할 때 그 영업을 하시는 방식이 이제 이렇게 뭐 설계사분을 만나서 이렇게 설명을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전화로 요새 텔레마케팅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텔레마케팅이 굉장히 많이 오는 편인데, 그래서 사실은 어떤 그 텔레마케팅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의문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일단 전화상이라서 뭐 말도 막 빨리 하니까 뭐, 그냥, 그런가?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 일단 그 전화번호를 임의로 알아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신뢰도,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크고, 또 여기다가 했을 때 나중에 내가 얼마나 그런 것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직접 오시는 분들은 네. 어떻게 됐던 간에 아는 사람이거나 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왔거나 아니면 이제 사람을 보니까 어떤 그 사람이 주는 어떤 인상이나 신뢰도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차이가 있을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로로 해서 뭐 이렇게 했을 때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직접 하시는 분 입장에서 그 텔레마케팅으로 오는 전화상으로 오는 이런 것들,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전화가 먼저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불신을 좀 하는 측면이 좀 있어서 뭐 이거는 좀 이렇게 자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뭐 또 다른 입장이시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보험사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고객이 철저하게 자기 그 입장을 명백하게 증거로서 밝힐 수 있는 방법은 TM이 훨씬 낫습니다. 아, 녹음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전화 받는 건, 우리 대부분 고객들이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이제 민원의 1위거든요. 그런데 그 각 대형 보험사에서 받는 전화들 있잖아요. 그 뭐 삼성대형 교보 같은 빅3 말고 요즘 외국계 뭐 되게 많죠. 네, AIG, 뭐. AIG, ING, 프루덴셜, 알리안츠, 뭐 나머지 지금은 바뀌었지만 예전에 까디프 생명이나 뭐 이런 쪽도 많고, 그다음에 하나 HSBC 생명 뭐 이런 되게 많은데, 그런 대형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걸 때 데이터의 기본적인 가져다 쓰는 것도 불법으로 가져다 쓰는 거는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객이 내가 분명히 어디 가서 통장 하나를 개설을 했든 카드 하나를 만들었든 하다못해 마트에서 물건을 샀던 본인이 개인정보의 마케팅 활용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법에 따라서 전화를 하는 거, 23시, 24시에 따라서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요즘은 금융 지주사들이 많이 생기죠. KB 금융 뭐 지주사도 있고 여기 하나 지주사도 있고 많은데, 지주사들은 지주사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보통신법 48조인가에 따라서 48조 2항인가 그렇거든요. 원래는 그런 개인의 금융거래 간의 모든 것들이 비밀보장이 되도록 돼 있는 게 원래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영업적 목적으로 지주사 간에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전화를 이쪽에서 거는 대형보험사들이나 이런 데서 오는 거는 그 불법적으로 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도 봤는데 대출 뭐 공짜로 빌려줄 것도 아니면서 뭐 고금리 쓰고 계시면 바꾸세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TM의 제일 밑바닥이라고 하는 부동산, 부동산은 제가 부동산 일하시는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 전화번호 부책 있잖아요. 네. 그거 펼쳐놓고 그냥 전화하신대요. 아. 그래서 한번 걸리면 이제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어요. 그런 그 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 그런 쪽으로는 아직 공신력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형보험사들은 그게 금감원의 제재를 다 받기 때문에 그리고 고객하고 통화하는 그 내용이 녹취가 다 되잖아요. 그냥 여보세요 순간이 아니고 때로는 벨 가는 순간부터 녹취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보험사들은 TM하는 보험사들은 회사 내 QA라고 해서 QA팀 따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하루 종일 모든 상담원 특히 계약권에 대해서는 전콜 다 그 감청을 해요. 그래서 잘못 안내됐거나 틀리게 안내됐거나 고객이 오해할 소지가 있거나 아니면은 사기성 멘트가 있거나 혹시 그러면은 그걸 전부 정정 안내를 해야만 계약 인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전화로 하는 것들은 그런 녹취가 났기 때문에 그 녹취를 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전화로 하기 때문에 녹취가 그 계약서를 대신하기 때문에 녹취로 그걸 남기고요. 거기에 있는 그 계약서는 금감원이나 국가에서 다 승인이 난 걸로 하고 있는 거고 세 번째는 가끔 역으로 고객 중에 소위 보험사에서 하는 표현으로 진상 고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 설명했고 다 했는데 클레임을 심하게 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 회사는 또 자기의 소속 직원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법적인 근거자료를 쓰이는 게 바로 그 녹취예요. 그래서 그 녹취를 다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녹취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TM 쪽이 고객 입장에서는 분쟁의 소지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무작위로 늘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다 보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정보인지 어디서 걸려온 건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불신은 좀 TM이 심한 편이죠. 그리고 예전에 2005년도 이때만 해도 다이렉트 채널이라는 게 막 생기면서 그때만 해도 그런 불신들이 별로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인식이 좋았어요. 다이렉트는 뭔가 중간에 수수료 나가는 걸 빼고 본사가 고객과 직접 연결하는 채널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인식이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호황기를 맞았었는데 중간에 이제 텔레마케팅이 너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이제 각 회사들이 무리하게 시세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업종들이 막 뛰어들면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이스피싱 대표적인 그 보이스피싱이니까 네. 사기잖아 보이스피싱이 뛰어들면서 그 보이스피싱 문제가 이제 생기니까 이제 전화에 대한 불신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그리고 이제 너무 홍수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점이 있고요. 필드 같은 경우는 또 장점이 있어요. 일단 곧 만나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화로 얘기하면 아까 말한 대로 말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하고 끊고 나니까 어쩌다 보니까 계약했네? 내가 왜 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필드 같은 경우는 고객을 만나서 자료를 같이 놓고 보고 대화를 하게 되죠. 얘기를 하게 되고 저는 지금 트레이닝 센터에서 TM 채널도 있고 에이전시 채널도 있는데 TM 채널 직원들한테 늘 하는 얘기는 우리는 고객과 대화를 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떠드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늘 해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녹음기 틀어놓고 그냥 영업하면 된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고객하고 대화를 하려고 노력해라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패턴들이 나오는 건데 필드 같은 경우는 고객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객 입장에서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 자료도 보고 시각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앞에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있죠. 그런데 이제 말한 대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두 사람이 그날 거기서 솔직히 고객이 그 자리에 앉아서 약관을 다 읽어볼 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설명한 걸 듣고 내가 사인을 했는데 내 기억엔 분명히 이게 된다 그랬는데 청구하려고 보니까 안 된다. 나는 그렇게 들었어요 얘기했는데 그 고객의 말을 증명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채널별로 장단점은 있어요. 근데 TM 채널 같은 경우에 녹취가 남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가 멀쩡히 있는 중소보험사들, 중대형 보험사들은 그런 데이터를 쓰거나 고객한테 전화할 때 불법적인 걸 엄연히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건 의심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그 외에 파생적으로 대리점이나 이런 게 난립하면서 좀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기는 거고요. 필드 같은 경우는 만난 상담하거나 뭔가 충분한 걸 내가 의논하기에는 필드가 정말 좋아요. 근데 뭔가 그 분쟁의 소지가 생겼을 때 그 상황을 증명해 줄 게 없다라는 거. 그게 좀 단점으로 있죠. 아니 뭐 고객이 직접 녹음하던 뭐 그러셔도 되죠. 녹음기 들고 다니시면서 뭐, 녹음을 평소에 즐겨 하시는 이 감독님하고 다르죠. 아, 저 계약서 쓸 때 잠깐만요. 자. 아니 이렇게 그 장동건님처럼 여기다 이렇게 볼펜 하나 꽂고 다니시든지 신사의 볼펜. 아, 예. 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질문이 그 가장 그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청구했는데 안 줘가 가장 또 크잖아요. 그래서 들을 때는 뭐 멋도 되고 멋도 되고 이렇게 좋은 거 없다. 그래서 아 그래 해야겠다. 그래서 했어요. 근데 이제 말이 그렇지 이제 막상 청구를 하려고 하니까 뭐 해당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그 껌껌이 다 하려니까 이게 뭐 서류 막 뭐 해서 해야 되고 너무 번잡하고 바쁜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보험 선고권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그래서 TM 이제 저는 아직 제 가족들한테 보험 유치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영업을 안 제가 영업을 하던 능력 있는 사람 시절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가족한테 보험을 아직도 가입시킨 적이 없는데 그 대신 식구들이든 친구들이든 누군가 보험회사에 있고 나름 오래 있고 하니까 물어보러 전화를 하죠. 내가 이런 보험을 권유받았는데 가입해도 돼? 이렇게 물어보러 전화를 해요. 나한테 가입은 안 하면서 물어는 겁니다. 이 감독 같은 사람. 예, 그렇죠. 이 감독 같은 사람. 그리고 이 입당한 사람. 예, 예. 그런데 그때 제가 꼭 해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 보험 모두 된대, 이런 것도 된대라고 대부분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제가,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 보험에서 뭐가 안 되는지 물어봐.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하실 때, TM전화도 마찬가지고, 필드도 마찬가지고, 그 보험에서, 특히 보장성 보험이 그게 중요하잖아요. 저축이나 연금은 어차피 그 개념으로 가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보장성 보험은 내가 필요할 때 보장을 받으려고 가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안 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더 내가 덜 당황할 수 있고요. 보험사들이 보상을 안 할 때는 그거에 대한 규정을 갖고 약관을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약관 같은 경우에 이제 불분명할 경우는 분쟁의 소지가 발생을 해서 그럴 때는 금감원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이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되는 게 뭔지 뭐 그런 부분은 네, 뭐 참고로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요. 제가 예전에 뭐 그 TM센터에 있을 때 그 사망했을 때 주는 종신전기 뭐 이런 걸 팔 때가 있었었는데 고객 한 분이 자살에도 주나요를 물어본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생명보험은 자살에도 줍니다. 오. 가입 후 2년만 지나면 자살을 해도 주거든요. 근데 상담원 이렇게 설명을 했겠죠. 자살을 해도 네 고객님 드립니다. 근데 고객이 자살에도 주는 소리를 한 3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상담원이 나이 좀 있으신 상담원이셨거든요. 고객님 혹시 자살할 계획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콜을 듣다가 다 같이 빵 터졌던 뭐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안 되는 게 뭔지 물어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서류나 이런 게 사실 되게 복잡하고 때려다니기 힘들잖아요. 아직 전국병원으로 다 확대되진 않았는데요. 조금 중대형 병원에 가시면 그 원무과 옆에 바로원 서비스라고 해서 비용이 들긴 들어요. 5천 원 주시면요. 그 모든 서류를 보험사에 접수해주는 대행 그 창구가 있어요. 그게 전국에 웬만한 그 중대형 병원들은 지금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한 거는 그냥 다 자동으로 가나요? 네. 다 되고요. 거기서 그냥 거기다 5천 원만 주시면, 심지어 일부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자사 가입 고객한테 바로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5천 원짜리 쿠폰을 동봉해서 보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객님 돈 드리지 말고 이거 쿠폰 내시면서 접수하시라고 그렇게도 보내거든요. 그래서 많이 귀찮으시겠지만 일부 뭐 안 되는 병원은 어쩔 수 없고요. 되는 병원들은 창구에서 한번 물어보시면 그 창구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셔가지고 접수를 대행을 내가 그거 때려다니는 택시비가 5천 원보다는 더 들거든요. 그러니까 5천 원 주고 한꺼번에 처리해달라고 하시는 게 특히 아기들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기 안고 막 그 기저귀 가방 들고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상 청구 같은 경우에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거 잠깐 얘기하는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제 사례는 아니고요. 저랑 같이 일하시던 선배님 사례인데 아이가 뭐 때문에 MRI를 찍었을 거야. 아마 무슨 1차 병원에서 무슨 진단이 있어가지고 서울대병원에서인가 MRI인가 CT인가 뭘 찍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두 번에 걸쳐서 찍고 비용이 100 얼마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 CT나 이런 것들은 병이 나오면 의료보험 혜택이 되고요. 병이 안 나오면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 나온 게 좋은 건데 그렇죠. 진단이 안 나온 게 좋은 건데 안 나오면 내가 내야 될 돈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어디가 딱히 아픈 건 아니나 소견 추정된다 뭐 이런 식의 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140만 원인가 얼마인가 병원비였는데 그거를 이제 보험사 지급할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그게 의사가 써줘야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 선배님이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이것도 소견 아니냐, 소견에 이 소견을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 소견을 써서 보험금을 실제로 지급받게 했던, 그래서 실제로 그 고객이 4만 얼마인가 내고 나머지는 다 받았던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알아보고 하시면 탈 수 있는 부분도,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요즘은 그래도 실손보험 때 많이 청구들 하시는데요, 실손보험 가입해놓고 청구 안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귀찮아서. 금액이 반을 모르는데 만 원. 예,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5천 원 넘고 그래서 큰 병원 얼마죠? 15,000원, 2만 원. 예, 근데 예를 들면 2만 원이라고 치면 2만 5천 원. 5천 원 때문에 하긴 또 귀찮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보험 청구 기간은요, 그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모았다가 한꺼번에 청구하시면 되고요.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병원을 자주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거를 모았다가, 요즘 엄마들은 그런 게 이제, 요즘 애기 엄마들은 그게 익숙해져 있는지, 뭐 한 석 달치 한 번, 6개월치 한 번에 그렇게 청구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청구하시면 되고, 그 대신 청구할 때 주의하실 점은, 각 보험사마다 기준은 약간 틀린데요. 어떤 보험사는 50만 원, 어떤 보험사는 30만 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50만 원, 30만 원 기준선을 넘게 되면, 그 진료비 영수증이나 이런 거 원본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그 미만은 팩스보험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쪼개서 원본 보내려면 등기로 보내야 되고 또 우체국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출근하실 때 이렇게 A4지에다 이렇게 영수증 붙여가지고 이거 가서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팩스 한번 넣어 그러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우체국 안 가셔도 되고, 남편들 보고 우체국 가라 하면 가겠어요, 그거 안 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팩스로 그 기준 물어보셔가지고 보내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 청구 금액이 예를 들면은 30이나 50, 전체 네네. 청구 금액이 네네. 예를 들면 그 큰 수술을 하는 거야 뭐 네. 그냥 하겠지만 네. 짜잘한 거 모아도 네. 우리가 청구 금액이 네. 그 회사의 기준 넘어서 버리면은 원본을 요청해요. 청구 건수가 여러 건 합친 금액이 네.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네, 거야? 한 번에 들어 청구하는 총 합의 금액이 30이냐 50이냐 이 기준에 따라서 원본을 요청하고 그 이하는 그냥 팩스본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고객 한 분이 물리치료랑 이 척추치료 받으러 다니셨는데 제가 그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어요. 했는데 고객이 처음엔 딱 넣었을 때 돈이 제대로 나왔어요. 이제 지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두 번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귀찮으셨나 봐요. 한꺼번에 넣었거든요. 100 얼마를 한꺼번에 주셨대요. 근데 보험에서 조사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사 나오면서 이제 금액이 갑자기 커지니까 그 보험사 심사팀 그 보상팀에서 조사 나오고, 조사 나오면서 조사 끝날 때까지 보험금 지급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딜레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조사 나왔고 무슨 마치 취조하듯이, 그리고 그 조사관이 병원에 다 가거든요. 가서 다 보고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긁어부스러 만드는 케이스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냥 그런 금액 상한선은 쪼개서 청구하시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렇게 보면은 또 그런 얘기를 또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보험 들은 이유가 이거 보상받으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보상금은 안 주려고 뭐라고, 뭐, 한다.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죠.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을까? 그, 넘었으면은, 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사 나온, 그런 식이 되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근데 금액이 크다고 다 조사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고객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게, 물리치료랑 척추치료를 받는데 그 병원은 병원인데 병원 옆에 딸린 무슨 치료센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조사가 나온 거고요. 그렇게 다 조사 나가면 그 보험회사에 직원을 너무 많이 채용해야 돼요. 고정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안 되고요. 이제 너무 그 보험 청구 과다자 그런 분들 있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일부 몇몇 분 때문에 선의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거예요. 그 다리 못 쓴다고 그래서 다 청구하신 분이, 그 보험 조사하시는 분이 잠복근무 끝에 찍어온 사진을 보면 일어나서 빨래 널고 청소하고 그런 분들도 되게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거는 보험 가입자들이 서로 지켜야 될 매너인 거죠. 내가 진짜 아프거나 진짜 필요해서 내가 받아야 될 상황이면 받는 건데 그 나이롱 환자처럼 아프지도 않은 나쁜 도착해서 바다가 보면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결국에. 네, 그리고 요즘 보험 사고가 너무 많아서 오늘도 기사가 하나 떴잖아요. 30대 사위가 보험금 타려고 장모님을 해한 사건이 또 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보험금에 이제 경기가 어려우니까 더 보험 사고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보험 사고나 청구권에 대한 히스토리들은 일반인들은 많이 접할 기회가 없어 잘 모르겠지만 보험회사에 있다 보면 정말 입이 떡떡 벌어질 케이스가 너무 많거든요. 실제로 이제 트레이닝 할 때 그 교육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면 막 울면서 듣는 사람, 입을 벌리고 듣는 사람 막 가지각색이에요. 다 같은 그 상품 보험가입자들에게 서로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양심적인 게 좀 필요한 거죠. 그 어린이 보험이나 태아 보험 어쨌든 태아 어린이 같이 얘기하긴 하는데 서류 조건이 이렇게 보험사마다 틀리긴 하는데 태아 보험이나 그런 거 들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 그 알고 있어야 되는 뭐 그런 거 있나요 혹시? 일단 태아 보험 가입할 때 첫 번째는 산모의 건강이 무조건적으로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래서 모든 보험사가 태아 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을 가입할 때 기본적으로 그 피보험자라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막 헷갈리 계약자는 뭐고 피보험자는 뭐고 막 되게 헷갈리는데 피보험자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피를 봐야 보험료가 나온다 보험금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피보험자 뭐 이런 개인데 쉽게 그러니까 말해서 혜택을 받는 당사자 그 사람이 피를 보면 보험금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피보험자 뭐 이런 그 기본적으로 보험사들이 피보험자의 직전 5년간의 병력은 무조건 체크를 하거든요. 5년 이내 아프거나 입원 수술한 적이 있는지 뭐 약 처방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러면 태아보험 어린이보험에서는 산모가 피보험자예요? 그렇죠. 산모가 피보험자고 태아가 종피보험자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돼서 하는데 그 기본적으로 그 아니면은 이제 산모가 계약 왜냐면 지금 피보험자에 넣으려면 주민번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산모께 예, 없잖아요. 뭐 그렇게 되는데 그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일반 모든 보험에서 무조건 5년 이내에 병력을 봐요. 그러니까 산모분들이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뭐 치료 약 처방 이런 거 있는지 물어보는데 대부분 기억이 잘 안 나죠. 잘 기억 안 난다고 없는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고령 산모가 많아지다 보니까 유산 방지 주사나 뭐 이런 약 처방 같은 게 임신 초기 임신 확인하고 나서 처방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또 보험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산 방지 약 처방이나 뭐 주사나 이런 걸 맞은 적이 있으면 또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양수 검사 하고 나서 유산 방지 맞았을 텐데 약을 먹었나? 약을 먹었다. 그런 거 있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면 이제 서류 요청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가 어린 산모 같은 경우는 그냥 고지만으로도 보험이 인수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류상이든 전화상이든 저는 몇 살이고 5년 이내 아픈 데 없고 지금 아이도 건강하고 저도 건강하고 기형아 검사했는데 문제 없어요 라고 그러면 오케이 하고 보험 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험사마다 기준이 약간 틀려요. 기준 나이가 뭐 35살인데도 있고 37살인데도 있고 39살인데도 있고 40인데도 있는데 그 산모 그 아, 어디에도 걸릴 수 없구나. 저도 40대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저 이제 뭐 맘 났어요. 근데 산모 나이를 딱 기준으로 봤을 때 나이가 많으면 기본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왔는데 그 심사 시기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험사부 원래는 예전에 잘못된 점, 옛날에 그랬던 기준이 많이 알려져가지고 태아보험 가입하려면 뭐 임신 몇 주를 넘어야 태아보험이 가입 가능하다. 21주인가 2주까지밖에. 네, 근데 요즘은 그냥 임신 확인되면 거의 바로 가능해요. 바로 가능한데 이제 몇몇 제한 사항들이 있는 거예요. 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나 그 시험관학이나 인공수정 뭐 이런 경우에 보험사부터 16주, 22주 뭐 이런 식으로 경과를 정확하게 봐야 되니까 그런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한사항이 있을 때 그러면 요구하는 서류가 있잖아요. 그 서류가 뭐냐면 서류가 되게 저도 이번에 이거 얘기하면서 혹시 제가 아는 거하고 틀린가 해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병원 진료 기록지하고요. 산정 검사 결과지 그 다음에 의사가 이 산모랑 아기가 이상이 없다는 소견서를 써줘야 되는데 그 소견서에 산모 상태, 임신 주수, 그 다음에 단태한지, 다태한지하고, 태아 몸무게하고, 태아 상태, 그리고 거기에 산모 수첩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특히 고령 산모는 무조건 기형아 검사 결과지하고 의사 소견서 100% 제출이 돼야 되는데, 제가 고객들 만나서 보니까 보통 38세 이상 되는 산모들은 거의 기형아 검사를 하면 거의 다 뭔가 이상해. 그래서 꼭 양수검사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양수검사에서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판단이 나오거든요. 문제는 양수검사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게 그 시점, 만약에 이 아이가 문제가 있다면 안 나올 것이냐, 나을 것이냐. 이제 부모들의 선택이 나름인데, 사실 100만원 돈 하는 양수검사가 사실 그렇게 뭐 부담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 고령산모 35세 이상부터는 고령으로 분류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서류들을 요청을 100% 합니다. 특히 기형아 검사 결과지하고 의사 소견서는 100% 요청을 하죠. 그래서 그거 없이는 보험 가입이 안 되는데요. 간혹 그거 없이 가입이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보사 손보사 다 통틀어서 회사가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설계사들 만나서 가입하시기는 좀 어렵고요. 정보 조사를 좀 발빠르게 하셔가지고 뒤지다 보면 나오게 돼 있어요. 뭐 회사를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특히 요즘은 태아보험은 가장 현명하게 드시는 게, 그 인터넷에 보면 옛날에는 보험사들이 각 보험사별로 자기 상품을 열심히 팔았잖아요. 근데 요즘 특성화 보험이라서 특히 태아보험이 대표적인데, 각 회사의 태아보험만 모아서 태아보험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콜센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모든 보험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하고 그 회사의 태아보험만 다 갖다가 한 콜센터에서 비교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LIG, 삼성, 어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태아보험들을 싹 다 취급을 하면서 산모별로 원하는 것도 틀리고 취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비교해가지고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콜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쌍둥이 보험이 안 됐잖아요. 그전에 쌍둥이 보험이 안 돼서 먼저 생긴 아기 둘 중에 먼저 자리 잡은 아기에 대해서만 애는 두 명이 들었는데 한 명만 보험 가입을 여태까지 해줬어요. 그것도 웃기다. 네. 그러니까 엄마들, 실제로 제 아는 분이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많잖아요. 보험 가입을 한 아이는 괜찮은데 안 한 아이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얘를 얘라고 하고 입원시키면 안 돼요? 얘를 얘라고 하고 보험금 청구하면 안 돼요? 뭐 이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쌍둥이, 특히 이제 다태아는 산모 자체한테도 사실은 힘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위험인자가 더 높기 때문에 보험사가 이제 가입을 안 해줬었는데, 그게 올해 10월, 그러니까 지난달부터 법적으로 가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쌍둥이 보험이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동양생명이나 신한생명 같은데 쌍둥이 보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하시면 그 쌍둥이 보험도 가입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린이 보험 가입하실 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올해 8월 8일 날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즘 어린이 보험 중에 요즘 자녀 그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위해 아까 말씀하신 저축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시잖아요. 그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바뀌는 게 있어서 이거 한 가지 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그 아이들 앞으로 저축이나 비과세 이런 저축 같은 거 넣으시면 부모님이 일단 계약자 뭐 이렇게 했다가 아이가 크면 계약자를 변경해갖고 아이한테 그 통장을 물려주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10년 이상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 통장이 이미 비과세고, 아이로 계약자 변경을 해주면 아이가 그 나이가 될 때까지, 80세가 될 때까지 아이는 비과세 통장을 자연스럽게 물려받는 그런 케이스가 되고, 그 비용이 이제 미성년자 3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뭐 상속 증여에 관한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게 올해 세제 개편 발표 나면서 은행마다 즉시현금 막 불티나게 팔렸던 뉴스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돈을 일시불로 확 은행에 갖다 놓고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을 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그동안 그것도 연금성 상품이기 때문에 바로 내가 즉시적으로 연금을 받지만 그거에 대한 이자 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이제 내년부터 과세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요즘 돈 있는 분들이 이자 소득 몇 억씩 갖다 넣기 때문에 돈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예측시험금 많이 팔렸는데 그거 하나 일환으로 지금 그 저축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10년 이상 유지되면 비과세 되는 게 사실은 CEO 플랜이라고 그래서 중소업체나 사장님들이 법인 명의로 가입을 하시고 10년이 딱 지나면 개인 명의로 계약자 변경을 해서 본인이 비과세를 받으시는 약간의 탈세 뭐 이런 저희끼리 얘기니까 탈세 이런 거 도구로 쓰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어요. 근데 국가가 이걸 알아가지고요. 내년부터 바뀌게 되는 게 명의를 중간에 바꾸게 되면 바뀌는 순간부터 새로 10년을 새로 부과하겠다 라고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종피보험자나 이렇게 들어줬다가 아이가 독립할 나이가 되거나 성인이 되면 명의를 바꿔서 그동안은 이렇게 아이한테 자연스럽게 물려주던 게 내년에 가입하시게 되면 그게 아이가 바뀐 순간부터 다시 10년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내년부터 세제 개편이 지금 뭐 국회에서 땅땅땅 할 일만 남았는데 국회의원들이 좀 바쁘신지 아직 그게 안 돼가지고 그럼 확정된 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발표는 됐고 거의 확정이라고 사람들은 지금 보통 그렇게 발표되면 확정대로 가니까요. 아, 그러니까 국회는 아직 통과는 국회에서 이 도장만 안 찍은 거죠. 그래서 하는데 거의 99% 확정이라고 지금 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올해 안에 들어라 뭐 이런 얘기. 예, 그러니까 지금 남은 두 달 정도가 혹시 자녀 있으신 분들 중에 아이들 앞으로 뭔가 저축보험을 넣었다가 내가 자녀한테 혹시 나중에 좀 뭐 작은 거라도 넣었다가 주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비과세 혜택 관련된 게 내년에 많이 바뀌기 때문에 기왕 하실 거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안에 하시고요. 넣어줬다가 자식이 싹수가 노랗다 그러면 안 주셔도 되는 거니까. 아, 내가 넣어주려고 내가 지금 십몇 년을 이걸 부었는데 지금 너 주려니까 너무 아깝다 그러시면 안 주셔도 되는 거니까. 내 용돈을 한다 그러면.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비과세 저축 같은 경우는 복리로 굴러가다 보니까 한 10만 원씩만 넣으셔도 시간이 돈을 불려주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항아리에 된장 묻어두듯이 그냥 쭉 삭히시면 너무 삭나?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쯤은 혹시 자녀 있으신 분들은 올해 안에 기왕이면 준비 혹시 계획 있으시면 하시는 게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보험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야겠다 이런 결정을 했으면 상품에 어떤 거를 보고서 뭐 태아보험하고 연결해서 이제 어린이 보험으로 갈 때 어떤 너무 상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골라야 되는지 또 어떤 뭐 또 그 뭐랄까 혜택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태아보험의 기본적인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아보험은 태아 특약을 넣은 게 태아보험이거든요. 그거는 보험사마다 다 비슷해요. 그러면 나머지 그 외에 어린이 보험에 붙어 있는 나머지 특약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 암이나 아이들도 재해나 뭐 이런 거 뭐 골절 뭐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중점적으로 볼 게 아이들은 짧게 입원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기왕이면 첫날부터 입원비가 지원이 되는지를 좀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아는 태아지만 태아일 때만 유지할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태어나서도 아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보셔서 기왕이면 아이들은 뭐 폐렴으로라도 일주일씩도 입원도 할 수 있고 뇌수막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첫날부터 입원비 지원되는 케이스로 좀 보시는 게 좋고요. 요즘은 태아보험 어린이 보험을 별게 다 했어요. 뭐 유괴 무슨 위로금, 무슨 왕따 위로금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면 어차피 보험은 계속 갈아타줘야 돼요. 새로운 질병도 많이 나오고 새로운 이슈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원튼 원치 않든 보험은 갈아타주고 리모델링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점적으로 볼 거는 어차피 아이 그 태아보험 특약을 빼고 나머지는 실손이 기왕이면 같이 되는 것, 실비 혜택이 같이 되는 것과 실비 혜택 그거 외에 입원비나 이런 것들이 따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제일 많이 입는 골절이나 화상에 관한 부분을 꼭 넣으시는 게 좋고요. 골절 화상 같은 경우에 뭐 필요 없어요. 그 돈 얼마 안 되는 거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화상을 제가 당해봤거든요. 필요합니다. 꼭 넣으시고요. 나머지 뭐 유괴 납치 이런 것들 사실 특약료만 따지면 뭐 몇십 원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부모님들이 보시면서 좀 선택을 하시되 그 가장 핵심적인 실손과 입원비에 관한 부분은 꼭 챙겨서 보시면 좋고요. 기본적으로 어른이든 아이든 보험을 가입할 때 실비보장과 생명보험이 같이 동시에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보험 보장에 빈 구석이 없습니다. 실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 아시는 얘기지만 비례보상 되기 때문에 100만원 나왔는데 보험사 3개 들어있으면 3개에서 33만 이렇게 해서 100만원 3에서 쪼개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만 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보사 같은 경우에 생보사는 첫날부터 입원비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약속된 금액을 크게 뭉땡이로 주기 때문에 진짜 큰 병에 걸렸을 때는 생보사가 훨씬 더 이롭거든요. 그 밸런스를 잘 맞추셔가지고 실손보험이랑 첫날부터 입원비 나오는 거는 손보사 쪽에서 좀 캐치하셔서 골절 진단비나 이런 거는 그쪽에서 하시고 진단자금이나 뭐 이런 거 부분은 생보사에서 이렇게 밸런스 맞추셔가지고 요즘 보험사들 중에 그 키즈 플랜이나 어린이 보험 중에는 저축성 기능에 보장에 같이 섞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저축을 해주면서 거기에 서브로 보장이 기본적인 보장이 딸려 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해가지고 실손하고 생보하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가입하시면 보험이 많이 든다고 좋은 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필요한 만큼 들되 경제적으로 잘 꼼꼼히 따져서 누수 없이 드는 게 제일 중요한, 보험 많이 들어놨는데 정작 필요한 때 보상이 안 나오면 그거는 보험 100개 들어놨는데 소용없는 거기 때문에 누수 없이 좀 잘 정리해서, 그래서 귀찮으시고 부담스러우시겠지만 그 내가 잘 거절하고 커트할 자신만 있다면 그 보험 아시는 설계사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보험을 싹 꺼내놓고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대단히 좋고요. 아니면 내가 솔직히 알고 있는 보험 외에 내가 사실은 모르는 보험이 들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날 때 남편 얼굴이 시커매요. 그럼 부인이 어떻게 해요? 다음날 원래 보험 듭니다. 종신보험 들어요. 사망시 수익자 부인 이름 듣고 바로 제가 저희 교육생들한테 그러거든요. 어느 날 남편하고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는데 남편 흰자가 노랗다. 조용히 보험 가입하라고 제가 얘기해주거든요. 본인들이 그 공인인증서 가지고요.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 가셔가지고 그 보험 가입 현황 조회하실 수 있거든요. 하면 전체 보험사를 싹 다 그 사람 걸 조회해서 일주일 안에 내가 진짜 편의 안색을 살펴야겠다. 일주일 안에 자기 메일로 내 가입 모든 보험사 거를 싹 다 조회를 해서 보내줘요. 단 공제만 빼고요. 농협 공제만 빼고. 공제는 생보협회에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만 빼고 다 오기 때문에 실제로 조회해보면 내가 모르는 보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점검하셔서 한 번씩은 보험에 대해서 싹 정리하셔서 리모델링을 한 번씩은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건데, 그러니까 그 태아가 이렇게 보험으로 딱 했다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갈아탄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우리의 그 좁은 속으로 생각할 때는 원금을 다 날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원금을 100%가 되는 게 막 몇십 년 뒤로 설정돼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갈아타면은 그동안 한 거 날리고 뭐 또 네. 다시 타면 또 그러다가 또 바꿔 탈 때 또 날리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아깝다고 생각이 들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보험은 기본적으로 중간에 보통 보험의 원금 회복 기간은 저축성 보험 같은 게 한 7년 정도 보고요.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원금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80세 만기로 들면 한 75세쯤에 원금 회복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이혼 부분에 대한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가는 지불하는 돈이기 때문에 그게 아까우시면 그냥 그대로 가시면 맞고요. 근데 건강하게 아이 태어난 아이한테 내가 뭔가 다른 그 어차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면서 보험을 리모델링 하게끔 돼 있어요. 이제 어른들이야 이제 리모델링 하고 싶어도 내 무릎이 막 썩음썩음하고 허리가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노랗고 이러니까 추가 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있는 보험이라도 잘 유지해야 되지만 아이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까우셔도 아까우시면 내가 그냥 유지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100세까지 해놨던 거 너무 기니까 27세짜리나 20세짜리로 줄이셔서 가입하시고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 하시면 좋고요. 참 한 가지 태아 때는 남자 여자 성별을 모르잖아요. 만약 여자아이를 낳으신 분은 보험사에서 일부 차익을 환불을 해드립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보험 해약했는데요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태어나고 나서 딸을 낳는데 보험사가 돈 안 줬는데 내가 그 보험 해약해버렸어. 그래도 보험사가 줍니다. 차액을. 그러니까 딸 낳으신 분들은 태아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남자애가 더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하여튼 남자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요. 여자들을 괴롭게 해요. 그러니까 그 영국에 영국에서 제가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대학에서 뭐 이렇게 조사한 거에 따르면 아들을 낳을 때 엄마들의 수명이 한 4년 정도 줄어든다 그래요. 아이고, 아이고, 나는 4년 더 못 사네. 아, 그럼 예전에 아들을 줄줄이 난 어머니들은 그러면은. 일찍 돌아가셨지. 원래. 한 200살까지 살려고. 그렇지, 원래 그런 거였지. 원래 수명이 그랬는데 이 남아선호 사상이 한국 여성의 수명을 평균적으로 깎아먹어 더 갈 수 있지. 아무튼 그래서 그 보험사에 요청하시면 그 보험을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남아로 기준으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딸 낳으신 분들은 특히 지금 현재 삼성이나 교보나 하나 HSBC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돌려주는 게 공신이나 돼 있고요. 다른 데도 그게 기사화 많이 됐기 때문에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데 가입하신 분들도 딸을 낳으셨으면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뭐 얼마 안 되더라도 또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더 좀 기쁜 거니까. 네. 그러네. 아, 너무 알차다. 역시 전문가. 아, 우리 그래. 선수 좋아해. 그러니까. 아, 선수가 역시. 선수를 만나야지. 중요한 건 이 감독님이 늘 이렇게 자꾸 부려먹는데 돌아오는 건 문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오는 문자 서비스 하나로 만족하라고 하시니. 반성하세요. 예전에 영화 쪽 일하실 때는 무료 시사회권도 좀 주시고 하시더니. 그렇죠, 그렇죠. 예, 요즘은 그것도 떠나셔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이 감독님 오늘 반성의 시간 많이 가지셔야 되겠네요. 아, 나도, 내 거 빨리 편집해야 되는데. 아, 원래는. 수몰민의 아픔은 어떻게 편집이 끝나셨나 모르겠네요. 아, 맨날 아픈 거. 둘째 태어나기 전에 끝낸다고 다짐은 했으나, 맨날 요새, 이거 아니라고, 뭐, 지금 몇 달째 또 쳐보고 있어. 멈추고 있어. 맨날 이거 하냐고. 아,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 뭐 한 번 이렇게 밀려놓으니까 작업이 잘 안 돼. 한 번 이렇게 쭉 할 때는 계속 잡으면 하는데 이거 한 번 또 손 놓치면은 한동안 계속 놓게 되는 게 좀 다른 일 들어오면은 또 그거 해야 되고 뭐 그런 거죠. 뭐 사는 게 그렇죠. 뭐. 그냥 평생의 그 과업으로 생각하시고 미루시고요. 이거는 열심히 하세요. 그렇구나. 어쨌든 오늘 네. 바쁘신 시간 내줘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도움이 됐고요. 자리를 너무 오래 비워서 책상이 그냥 있으려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런. 네, 너무 감사하고 그 오늘 해주신 말씀 때문에 아마 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도움이 됐을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뭐 필요할 때 언제든지 또 부려먹도록 이 감독님이. 아우, 아닙니다. 저기, 한 번이면 족합니다. 아, 그래. 한 번 더 전화 오면 번호 차단하려고. 스캔 두는 거. 드디어 이 감독님의 인간관계가 하나씩 무너져가고 있다는. 네. 아,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뵙죠.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